예배이자 또 구정으로 하면 또 새해 첫 번째 새사랑교회 주일 낮 감사 성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를 그치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명절 전날 수요일을 제수요일로 해서 2018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2018년 사순절의 주제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로 정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제문이 담겨있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성찬 식대 제 십자가 의식을 함께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몸에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증표를 남기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외모에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긋는 걸로 이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제수요일 기도회를 할 때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화장이 좀 지워져도 괜찮지만 낮 시간이기 때문에 이마에 긋는 것이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손등에다가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학생부 전사님께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규야, 요즘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요즘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숨막히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고3 시절에도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서실 가까운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 지하실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마친 하나 새벽 1시쯤에 그 지하 교회로 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한 시간을 채우는 거죠. 한 시간을. 그러면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새벽 1시에 지하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시간에. 그때 저에게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 신앙의 척도는 기도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저의 신앙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제가 학생부 회장 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사실 학생부 회장이라고 하는 그 이 어떤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이 학생부 회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영적 권위 이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기도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죠. 마틴 루터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서의 첫 번째 요청, 성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십계명 3계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3계명. 여러분 십계명 3계명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십계명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금령이 기도의 명령이다 라고 루터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준행될 수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십계명의 다른 주요한 계명들, 뭐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칠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와 같이 역시 기도로만 완성될 수 있는 3계명 역시도 대단히 준엄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기도를 그치는 것만으로 3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3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루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주기도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대단히,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막 자괴감이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자괴감이 드실, 막 한 줄이 안 써지고 몇 시간을 하도록 그 기도문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엄격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대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쓰는 것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기도이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주기도문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10페이지 정도의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는데 그 접근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커스 보그가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로 설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기도문에 담겨있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기도문에 없는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마커스 보그는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커스 보그는 주기도문에 네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기도문에 네 가지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영생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주기도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마커스 보그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청원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의 주로 하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속에는 믿음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예수의 관심사, 예수의 사명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만 예수에 관한 뭐 동정녀 탄생 교리라든지 십자가와 부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마커스 보그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커스 보그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우리 요즘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컬링을 보잖아요. 컬링에도 이제 관역이 있죠. 이 스톤을 이제 관역 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완전한 모범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만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재건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도훈 형제가 사는 상계주공 8단지와 저희 보람아파트 사이에 서도훈 형제가 사는 아파트와 저희 보람아파트 사이에 상계주공 8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에 좀 시끄럽게, 지난주는 아마 이제 베란다에 그 철근을, 이렇게 베란다에 안전 펜스 있잖아요, 그거를 떼어내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5층에서 떼어내면 던지는 거죠. 그냥 콱 콱 소리가 나요. 아파트를 부시는 소리가 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부셔야 되죠.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선의에, 옛 습관, 옛 수단, 옛 길들을 먼저 허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그치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치라. 거기서의 기도는 바로 요 기도이죠. 제가 기도를 그치고 기도를 하라에서 첫 번째 기도는 꾀할 기자의 그림도 자입니다. 우리가 암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글자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림이 완성되기를 추구하다가 우리의 힘이 부족했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림을 없애야 되죠. 내 그림, 내가 생각하는 청사진들을 없애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없애는 것부터가. 사실 뭐 아주 걸출한 설교자들, 걸출한 신학자들은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을 거의 다 남겼죠. 욕심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김기성 목사님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집을 남기셨는데, 물론 주기도문 하나만 담긴 건 아니고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세 가지에 대한 설교를 한 권으로 묶어서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건강, 취업, 입학, 재산, 또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해놓고선 우리가 남발한 기도의 청구서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목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취되지 않은 기도, 이제 그거를 김기수 목사님 좀 어려운 말로 기각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기각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하늘의 요구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각된 기도 앞에서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김세훈 박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이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근데 지금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각되어 왔고 끊임없이, 그리고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김세훈 박사는 자신에게는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 성령의 간구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바른 기도를 대신 드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 그림을 지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그치고 기도를 하라. 이제 저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할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빌기의 빌도자입니다. 두 단어 역시 이 보일시를 다 변으로 하는데요. 예, 변이 다 같죠. 보일시 변입니다. 보일시. 그러니까 무언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비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내 그림을,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뜻. 어저께도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카페에서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뭐 올해 우리 공동체의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아,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그 그림을 또 지우는 일들을 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그 그림을 주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기도겠느냐. 주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세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고. 그래서 그 보여지는 보일시를 여기 이제 기자는 이게 원할 근자입니다. 원할 근자. 주님이 보여준 그 뜻을 원하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는 겁니다. 좀 약간 조금 센 말로는 탐하는 거죠. 탐하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하지 마라. 그게 헬라어로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저는 시브리오로 하마드죠. 저는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뭐 설날에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탐의 우리의 원함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집을 탐하고 어떤 물질의 축복을 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마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바로 그게 기도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탐하고. 그리고 이제 도자는 목숨 숫자가 붙어있는데요. 보일시의 목숨 숫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전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그림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탐하고 거기에 내 삶과 내 인생을 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또 주기도문 해설서가 있죠. 가장 위험한 기도. 김영복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는. 사실 그 제목만 보더라도 그 책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 안에 이제 마리아 릴케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데요. 내 눈을 감겨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막아 주소서.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내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내 심장을 결박하소서. 그러면 제 뇌가 박동을 할 것입니다. 제 뇌에 불을 붙이시면 저는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를 배우는 것은 121자짜리 기도문을 암기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기도문과 함께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인생의 그림을 지우고 그 텅 빈 여백, 그 텅 빈 도화지와 같은 그 내 인생에 주님께서 점을 찍도록, 주님께서 선을 긋도록, 그 선과 선이 연결돼서 면을 만들도록, 거기에 색을 칠해 가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여정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모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범답안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면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해놓고 주님 이 길에 이를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 인생에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기도일 수 있고 또 동시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을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구정 명절 때도 어젯밤에도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남자 선수들 둘이 이제 좀 경쟁하다가 넘어져서 이제 다행히 3위 선수가 실격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큰 감동 중에 하나는 그들의 도전이 무모하다는 거죠. 무모합니다. 남자 선수가 할 수 있는 그 남자 피겨 선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쿼드러블 살코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 살코 기술을 네 바퀴를 도는 거예요. 네 바퀴를.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어저께 그 남자 피겨 싱글에서 동메달을 딴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쿼드러블 살코어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3mm 이 피겨 날이 3mm밖에 안 됩니다. 이 3mm짜리 날을 얼음판 위에 튀겨서 네 바퀴를 돌면서 살코 기술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TV와 현장에서 지켜보고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물질과 명예와 보상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그 도전이 무모하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그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 프리스타일이죠. 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맥모리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작년 3월에 그 알래스카에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연습을 하다가 슬로프스타일이 마지막 세 번의 큰 점프가 있고 중간에는 이제 그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이렇게 봉 같은 거를 이제 스노보드로 이렇게 쫙 건너가고 그런 건데 그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 가장 높은 점프를 뛰다가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나무에 부딪혔어요. 나무에. 예, 또 외국은 스키장이 이제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6군데가 부러지고 폐와 이 장기에 구멍이 나서 다 내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사들이 죽을 거다. 뭐 스노우보드를 다시 타기는 커녕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노우보드는 당연히 못한다. 근데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에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마지막 그 점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무를 들이받고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죄송 올림픽에만 죄송한데 그 숀 화이트라고 하는 선수도 그 스노보드의 황제죠. 예, X게임의 황제입니다. X게임의 황제 핫파이프라고 하는 이렇게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거에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섯 번의 연기를 하는 건데요. 그 숀 화이트가 이번에 금메달을 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백투백 더블콕 1440이라고 하는 예, 그거를 작년에 캐나다 휘슬러에서 하다가 이 보드 날이 이마를 찍어가지고요 62반을 꿰맸어요. 그래서 선수 생명이 뭐 거의 끝날 수도 있겠다라 그랬는데 그 기술을 다시 이번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금메달을 나이가 36이에요 36. 그리고 은메달을 딴 일본 선수는 띠동갑 24살짜리 아주 젊은 선수예요. 우리가 그들의 그 도전에 박수를 치는 이유는 그 도전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올림픽을 보러 가지도 않을 거고 그들의 그 도전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 여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 이 우리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죠. 무모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대하고 또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어리석기까지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저는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맞이한 음력 새해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2018년 우리의 삶을 빈 도화지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화지 위에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주님께서 색을 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우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 뜻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